여기 우리의 추억은 이렇게 이렇게 수없이 한날 사랑했다더니 날 버리고 가네요. 자기 우리 서로 돌아서 멀어지더라도 자기 이 가슴에 남겨준 사랑의 선물에 언제나 언제까지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자기 우리의 추억은 이렇게 이렇게 수없이 한날 사랑한다더니 불이 지고 가나요. 자기 우리 서로 돌아서 멀어지더라도 자기